홉스 뉴스.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번 학기에 한해 구제 신청 횟수 2회를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새롭게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공결제 안내입니다. 2학기 교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사유서를 단과대 행정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및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팅 센터 주관 2021학년도 2학기 글쓰기 튜터링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서울 캠퍼스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두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리포트, 발표문 등 교과 수업과 연계한 글쓰기와 논문 초록, 자기소개서 등 학술적 글쓰기를 담당 교수님께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의융합교육원 라이팅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월 말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양당 간 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 역시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달까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7주째 역대 최고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전청약 10만 가구 확대 방안에 이어 신규 공공택지 14만 가구의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그동안 집값이 크게 뛴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은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1차전이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 대표팀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득점과 승리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최종 예선을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대표팀은 오는 화요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레바논을 상대로 두 번째 예선전을 치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9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